Yeah. 내가 너 안에 내가 던졌던 악인가 두목상 깊이 우루하니 뭐할 때가 너 안에 내가 던졌던 악인가 두목상 깊이 우루하니 Hey!